눈치 살피고 네 옆으로부터 넌 날 밀어내 One, two, three, yeah 눈을 가리고 다시 옆으로부터 또 날 밀어내 Deja vu singing ooh, ooh, ooh. Stay all cool 뒤돌지 말기로 해 처음 봐도 낯설지 않아 ooh, ooh, ooh. Stay all cool 모른 척 말기로 해 넌 bad 맞춰줬잖아 hey. Stay all it's a deja vu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Deja vu girl Stay Oh girl Deja vu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Show you La la la la La la la la la Hey La la la la la la Stay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Hey La la la la la la Stay La la la la la La la la Oh oh oh Stop it Play. Stop it. Stop it. Play. Boom. 쥐락벼락했나? Oh yeah. 놓치지 말아줘. Boom. Face it.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너뿐이잖아. 너도 내 눈을 보고 있잖아. Oh my, rock rhythm처럼 널 갖고 놀아. 나 지치지 않아, baby. Stay my lady, baby. Stay all cool. 처음 봐도 낯설지 않아 ooh, ooh, ooh. Stay all cool 모른 척 말기로 해 넌 bad 맞춰줬잖아 hey. Stay all it's a deja vu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아 Deja vu girl Stay all girl deja vu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원래 난 자주자주 둘이 번거리지 그러다 보면 안녕 자기 모르는 여자들이 말을 걸고 했지 와우 와우 소리를 질러서 난 와우 와우 Hey ho 아시야 show my deja vu 나 분명 나 어디서 봤고 언제 본 건지 상관이 없고 기억도 안 나 어디서 봤나 생각해내봐 물론 다 거짓 그만뒀다가 넌 물들던 빌런 뻔히 보이니까 내가 지켜야 해 남들 같진 않지 눈치 보고 어색하지 않게 Stay oh it's a deja vu Oh deja vu 난 널 봤다고 그래 봤잖아 난 남들 같지 않아 걔들처럼 네 눈물 쏙 빼고 튀잖아 Oh yeah you're my deja vu 난 분명 널 어디서 봤고 언제 본 건지 상관이 없고 계속 건전지 생각만 하고 I go on La la la la la la Hey La la la la la la Stay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Hey La la la la la la Stay La la la la la la la la la